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1일 레바논 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장명호 대사가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각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발전을 일으켜 나가기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레바논 정부와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과의 진선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